있잖아.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. 기쁨보다는 슬픔도 외로운 일이 더 많을 거야. 삶의 무게에 눌려 숨 쉴 수가 없다 해도 그래도 살아있어 좋은 거야. 괜찮아 실수를 하곤 해. 어쩌다 문득 잘못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지. 모두가 너를 비웃고 모두 너를 떠나도 언제까지라도